HUBS 7대 기적의 비밀 안녕하세요 화구 여러분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 중 이상하리만큼 신비하다고 생각되는 건축물 7가지를 정리한 리스트인데요. 6세기경의 인물인 트로넨시스가 그리스 시인 안티파트로스의 기록을 기반으로 취합한 겁니다. 하지만 원조 7대 불가사의 외에도 현세기에 존재하는 경이로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발표되기도 했죠. 한편 중국에서는 이를 7대 기적이라고 부른답니다. 7개의 매우 기이한 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7대 불가사의에 무슨 건축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건축물의 역사와 건축 과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7대 기적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세 번째 건축물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에페소스라는 왕국에 있던 그리스의 거대한 신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포스 신인 아르테미스를 섬기기 위해 건축됐죠. 여기서 잠깐 그리스 신화로 넘어가자면 아르테미스 신은 해의 신 아폴로와 쌍둥이 남매였어요. 달의 신이자 사냥, 순결, 궁술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르테미스 신의 힘이 필요했던 당시대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개념을 창시한 안티파트로스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자신이 본 건축물 중 최고로 쳤을 정도예요. 벌써부터 신전의 과거 형상과 역사가 기대되네요.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은 현재 파괴된 상태인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 번의 건축과 세 번의 파괴가 이루어질 정도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건물인데요. 지금부터 아르테미스 신전의 역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신전은 무려 청동기 시절부터 존재했어요. 당시 신전을 마주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신전을 아마존이 건설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여기서 아마존은 구성원이 여성뿐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민족이에요. 이들은 사냥으로 시작해서 사냥으로 끝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냥의 여신이던 아르테미스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기원전 7세기에 홍수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50년 당시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인 크로이소스가 유명한 건축가와 그의 아들에게 재건을 의뢰했어요. 그렇게 아르테미스 신전은 두 번째 모습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모습보다 화려하게 지으라고 했던 크로이소스의 의뢰 덕분에 두 번째 아르테미스 신전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가로가 50m, 세로가 110m, 그리고 높이가 무려 30m였습니다. 체감이 잘 안 되신다고요? 이는 우리나라의 유명 축구장들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당시대에는 화려한 건축 기술도 없었고 마땅한 도구도 없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생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신전은 기원전 356년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정신병자에 의해 파괴됐어요. 파괴 방식은 바로 방화. 정말 끔찍했답니다. 심지어 그가 방화를 저지른 날은 당시 국왕이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생일이었어요. 헤로스트라투스는 나쁜 짓을 저질러서 내 이름을 역사에 영원히 남기겠다는 망언과 함께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신전 보유국인 에페소스는 결국 그를 처형했고 그의 이름 언급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그가 바란 대로 그의 이름은 역사에 불명예스럽게 남게 됐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허망해했던 아름다운 신전의 두 번째 파괴.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재건을 지시했어요. 그리하여 세 번째 건축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후인 기원전 3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은 두 번째 건축물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오프닝 때 언급한 안티파트로스의 평가 기억하시나요? 안티파트로스는 자신이 본 7가지의 놀라운 건축물을 세계 7대 불가사의라 칭했는데요. 그 7가지 중 단연 으뜸이었다던 건물이 바로 이 시기 아르테미스 신전이랍니다. 가로 64m, 세로 120m로 기존 두 번째 신전보다 더욱 커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고대 로마의 힘이 약화되면서 서기 268년에 고트족이 약탈해 파괴됐습니다. 이렇게 총 3번의 파괴가 진행됐죠. 그러나 파괴 이후 여러 사료에서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마 사소한 재건과 수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료를 종합해보면 5세기 초까지는 신전이 존속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늘진 부분 전혀 없이 회행한 상태로 기둥 하나와 돌더미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아르테미스 신전은 튀르키예에 위치해 있어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기념성당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신전의 잔해가 보인답니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이 바다였기 때문에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늪지대가 근처에 있어요. 튀르키예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인 셀축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면 별 풍경 없을 뿐더러 입장료조차 받지 않고 있어요. 한때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힐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광야 한가운데서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위험있는 신전으로 아직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당시 이 신전의 위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의 셀축 소재의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했던 아르테미스 신전의 현재 위치 기억나시나요? 현재의 위치는 대영 박물관의 후원을 받은 대영 제국의 발굴단이 확인했는데요. 이때 발굴단이 수많은 유물들을 영국으로 들고 가 대영 박물관에 전시했어요. 이 때문에 튀르키예에서는 지금도 영국을 향해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물들은 약탈품이 아니라 당시 신전 보유국의 허가를 받아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환받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이렇듯 두 나라가 모두 해당 유적지를 탐낸다는 건 아르테미스 신전이 정말 의미 있는 유적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불가사의를 들고 나타날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불가사의 리포터 김지윤, 아나운서 배윤, 엔지니어 이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UBS